역사의 심판은 엄정하며 반역과 매국배족의 말로는 가장 치욕스러운 개죽음뿐이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3월 10일 남조선에 살한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역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내려졌다. 만 사람을 경악히 한 박근혜 최순실 주문 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박근혜 탄핵안을 놓고 무려 90여 일 동안 진행되어 온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치열한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박근혜 인연을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시키는 최종 결정을 내리었다. 이것은 풍파사나운 남조선 정치사에 찍혀진 또 하나의 지옥의 낙인이며 박근혜와 같은 희생의 매국노 극악무도한 민족 반역자가 갈 길은 오직 파멸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입증한 역사의 준엄한 경고이다. 신복의 흉탄에 맞아 비명횡사한 애비의 비참한 최후를 제 눈으로 보고서도 교훈을 찾지 못한 채 무서운 권력 야망에 사로잡혀 청와대 안방을 끝끝내 타고 앉았던 박근혜가 민심의 버림을 받고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둔 채 쫓겨난 것은 제2의 박정희 정권으로 불리웠던 박근혜 정권의 피할 수 없는 비극적 숙명이다. 민족화해협의회란 남조선에 조성된 현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박근혜의 파멸적 종말은 인민의 무한대한 힘이 안아온 정의의 역사적 승리라는 것이 민족의 일치한 평가이다. 이번에 박근혜는 그 어떤 특정 세력이나 정치적 반대파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름 아닌 인민에 의해 심판을 받았고 인민의 손에 의해 단호히 처형되었다. 대소안의 추위와 몰아치는 오목한 강풍을 뜨거운 불의 대하로 녹이며 천하 악기 무리들과 전년 대결전을 벌린 사람들은 그 어떤 투사도 혁명가도 아니다. 그들은 남녘의 거리들과 가정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 학생과 교수, 가정주부와 노인, 직장인과 상인, 종교인과 문화예술인 등 참으로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자신들을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집권기간 수천 수만 민중의 피와 땀, 원한의 눈물과 고혈을 짜내어 그것을 권력의 자양분으로 삼으며 온갖 악행을 일삼아온 박근혜 역도의 반이민적 학정과 반역적 범죄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누가 부르지 않았어도 의분의 불을 달고 촛불투쟁 광장에 분열이 나섰다. 구태 정치인들과 여야당들이 복잡다단하게 번져지는 정치 태풍 앞에서 어쩔 바를 모르며 정략적 타산 밑에 리합 집산하거나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할 때 박근혜를 처형할 단두대를 세우고 드락도로를 땅크처럼 멀며 청와대로 돌진한 것도 각계층 인민들이었으며 하룻밤에 235만 명이 촛불을 밝혀들고 역도에 대한 탄핵 결정을 이끌어낸 것도 다름 아닌 남조선 인민들이었다. 박근혜와 졸개 무리들이 수십 년 동안 굳건히 다지고 쌓아올린 권력의 철옹성에 기대어 살 길을 찾아보려고 온갖 기만 술책에 매달리고 명줄이 끊기게 된 수구 보수 꼴통들이 빨갱이 척결과 박근혜 수호를 떠들며 개거품을 물고 날뛸 때에도 촛불광장의 불길은 더욱 기세차게 타올라 보수의 아성을 산산조각내는 강력한 기폭제로 되었다. 남조선 정치사에 크고 작은 대중항쟁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번처럼 인민 자신이 지켜든 정의의 촛불로 불의를 타승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친미보수 정권의 성세를 무너뜨리며 가장 인민적인 승리를 이룩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온갖 사기 협잡과 권모술수로 권력을 강탈한 후 지난 4년 동안 온 남력당을 삶의 무덤, 자유의 무덤, 인권의 무덤, 희망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박근혜의 역도란 오늘 그 암흑의 무덤 속에 제 발로 걸어들어가 만고 죄악의 대가를 제년의 피와 죽음으로써 가장 처절하게 치르게 되었다. 예로부터 재부를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고 벗을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며 민심을 잃는 것은 세상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하였다. 역대의 괴뢰 통치배들 치고 좋은 결말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 박근혜의 역도란 그토록 외면했던 이 만고의 진리만은 마지막으로 새겨보고 무덤행에 오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민족을 배신하고 외세 추종과 동족 대결에 미쳐날뛰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박근혜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분열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정의란 통일이며 절대적 진리란 자주이고 화해이며 단합이다. 그러나 민족 반역에 더러운 피를 물려받고 동족 대결과 4대 매국을 업으로 삼아온 박근혜의 역도란 청와대 안방에 들어앉은 첫날부터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의 앞길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으며 전추에 용납 못할 만고 죄악을 저질러왔다. 내외 정세가 그토록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우리가 나라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진정어린 제안들과 실천적 조치들을 거듭 내놓고 선의의 손길도 내밀어 주었지만 그럴수록 대결의 도끼를 뿜어대며 북체제의 붕괴와 흡수 통일을 노골적으로 떠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온 박근혜 패당이다. 청와대에 들고 앉기 바쁘게 6.15 시대의 옥동자 북남화해협력의 마지막 상징으로 남아있던 개성공업지구를 갈탕치다 못해 끝끝내 폐쇄시키고 동족에 대한 제재와 압살을 떠들며 외세공조, 국제공조에 미쳐 돌아간 그 모든 죄악을 꼽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동족 앞에서란 피를 물고 덤벼들면서도 외세 앞에서란 치맛자락부터 걷어올리며 민족의 운명도 리익도 생존의 터전도 송두리째 섬겨바친 역도년의 추악한 행위들은 온 결의를 극도의 저주와 분노로 짓돌게 하였다. 동서고금의 전례 없는 정치추문 사건으로 온 남조선 땅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속에서도 때를 만난 듯이 미국은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성노예 문제 합의 리행 등 가진 날강도적 요구들을 그무슨 청구서처럼 뻔뻔스럽게 들이대며 저들의 리석을 채우는 데 급급하고 있으니 이 기막힌 현실이야말로 시세의 정치 창녀 박근혜가 감행한 치욕스러운 매국 배족 행위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통절히 깨우쳐주고 있다. 유신과 반공에 미쳐 역사의 죄인으로 비명 횡사한 제 애비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며 극단적인 동족 대결과 외세 추종으로 천사만사를 망쳐버린 박근혜가 갈 길이란 제 애비의 뒤를 따르는 황천길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민족을 위한 길에 바친 애국의 피는 한 방울일지라도 값높이 평가되고 영원히 빛나지만 제 나라 제 결의를 등지고 매국과 배족, 반역을 일삼아온 자취란 천대의 만대를 두고 영원히 결의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3. 민심의 버림을 받은 기형적인 인간 춤을 박근혜를 끼고 돌며 비열하게 놀아댄 미국을 비롯한 어중이 또중이들에게도 어느 때든 역도와 꽃 같은 운명이 차려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결의가 내리는 엄중한 경고이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리해할 수조차 없는 해괴한 정신병자인 박근혜가 권력의 정점에까지 기어올라 넉 달도 아닌 4년 동안이나 청와대를 타고 앉아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 웃기는 정치 만화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최순실과 같은 전무당년이 대왕비마냥 버젓이 군림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을 통째로 주물러 대면서 제멋대로 날치는 기상천외한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남조선이야말로 오늘의 세계에 살은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최악의 정치적 암흑지대, 중세기적 후진지대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문제는 거기에서 어지럽게 일구어대는 치맛바람에 정신이 혼미해지어 미국을 비롯한 크고 작은 나라 정치인들은 물론 유엔마저 병신년들과 맞장구를 치며 그것은 대북공조 강화니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이니 유엔 결의니 하는 저질스러운 조치들을 쉼없이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신성한 국제정치의 본도와 정의, 공정성의 흐름까지 심히 더럽혀왔다는 사실이다. 미친년의 장단에 춘추다가는 패가 망신하는 법이다. 오늘에 와서 남조선에 펼쳐진 대혼란의 아수라장을 보면서 아무리 수치를 느끼고 뒤통수를 친다 한들 이미 세상에 드러내놓은 저들의 치사스럽고 어리석은 정체와 실책을 어떻게 바로잡고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저들의 손때 묻은 죽으라 할지라도 일단 영도 폐기되면 본래처럼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것이 미국의 고약스러운 기질이라는 것이 다시금 명백히 드러났다. 목숨이 경각에 달한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이 더러운 명주를 조금이나마 유지해보려고 온갖 재앙의 화근인 사드도 꿀꺽꿀꺽 받아 삼키고 서울 한복판에서 대형 성조기를 전환깃발처럼 날리며 애타게 발버둥질하였지만 매정스러운 상전은 끝끝내 시로리 같은 구원의 동화줄도 내려주지 않았다. 그렇게도 공존이 동반자니 뭐니 하고 침발린 소리를 늘어놓던 나라들도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보듯 한 것이 고작이었다. 이것이 바로 주구의 존재가치이고 그 가련한 말로이다. 지금 남조선 사회는 일대 변혁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남조선 이민들의 반박근혜 항쟁은 일단 승리하였지만 참된 정의와 사회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 호수아비 같은 박근혜 역도년이나 끌어내리었다고 하여 아직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으며 남조선 이민들이 그토록 애타게 갈망하는 자주의 새 정치, 민주의 새 사회, 존엄있는 새 생활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남조선 이민들은 정의의 불길로 심장을 태우며 단결의 위력으로 친미 친일 수구 세력의 아성을 무너뜨린 그 열정 그 용기를 더욱 가다듬고 역사의 반동들을 완전히 매장하며 자신들의 꿈과 이상이 성취되는 참된 새 세상 통일 번영의 광활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반역과 매국의 말로는 가장 치욕스러운 개죽음뿐이며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정의롭고 용감한 인민의 편에 있다. 주최 106, 2017년 3월 11일 평양.